This love song's going out to you, baby girl. And every time I look in the mirror, I can see your face. So here's something I gotta get off my chest. Yo, listen up. 난 너의 사랑이 언제나 항상 목말라. 그대 없는 갈증의 고통 속에 나는 어떻게 살까. 너무나도 남달라. 비교하기조차 보잘것없이도 사로잡은 내 마음은 어느 순간에 포착. So 내 손을 잡고 let's go. 어디든 너와 갈 수 있고. Yo beautiful 눈부셔. 그게 바로 너라는 걸 for sure. 난 너만 주는 attention 그 표현하는 affection. 또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보이는 네 reflection. 서로를 닮아가기 빼지 않고 하나까지 inside 나 모든 게 답이 스탄 너와 나지. 슬플 때 I feel your pain. 내가 필요할 때 just call my name. 남들이 봐도 너무나도 똑같아. We're just the same. 따스한 햇살처럼 살며시 다가와 내 삶의 전부가 돼버린 baby love. 하나부터 열까지 닮아간 너와 나 사랑해 그대만을 ever since I saw you. 널 처음 본 그 순간부터 I saw you. 넌 내게 전부였다는 거 I love you. 영원히 널 사랑하면서 I saw you. I saw you. I saw you. I saw you. I love you. 장미 같은 너의 입술 날 깨워주는 모닝 키스. 또 그대만의 우유 빛깔로 적셔주는 아침 입술. 운명 아니 분명 이건 하늘의 뜻. 내 반쪽이 소매 하늘에 바래버린 너의 모습. I'm so sick of that thing. 가슴이 아파와 그대 없는 하루는 생각조차 할 수 없으나 내 심장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better my life. 그댈 언제까지나 사랑해 나 그대만. 따스한 햇살처럼 살며시 다가와 내 삶의 전부가 돼버린 baby love. 하나부터 열까지 닮아간 너와 나 사랑해 그대만을 ever since I saw you. 널 처음 본 그 순간부터 I saw you. 내게 전부였다는 거 I love you. 영원히 널 사랑하면서 I saw you. I saw you. I saw you. I saw you. I love you. 그대 맑은 눈가에 눈물이 흐르지 않게 목숨을 걸고 저 하늘에게 동맹세할게. 네 작은 손을 잡고 매일 기도를 할게.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every day till the end. Cause you're the only one for me. 이대로 너와 영원히 너무나 비슷한 이 느낌 너와 함께 할래 my girlfriend. Yo, let me just break it down to you like this just so that you know. Nobody can tear us apart. And you're the only one who got the key to my heart, baby. Please believe, I got you, boo. 따스한 햇살처럼 살며시 다가와 내 삶의 전부가 돼버린 baby love. 하나부터 열까지 닮아간 너와 나 사랑해 그대만을 ever since I saw you. 널 처음 본 그 순간부터 I saw